그대가 있으니 사랑입니다. 그대 인연입니다. 그대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랑. 운명입니다. 그대 가끔은 눈물입니다. 아픈 그리움마저 고마운 사랑.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그대가 있으니 사랑입니다. 그대 인연입니다. 그대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랑. 운명입니다. 그대 가끔은 눈물입니다. 고마운 사랑. 눈물이 나도 그대 나에겐 전부입니다. 아픈 그리움마저 고마운 사랑. 아픈 그리움마저